하나가 Yeah Finally I realize That I'm nothing without you I was wrong, forget me 자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Say goodbye.